연분홍 편지 이동순. 누님, 올해도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과수밭 복숭아 나무의 잔가시들이 그의 봄하늘의 별떨기만큼 많은 꽃봉오리들을 달고 있습니다. 멀찌감치서 보면 꼭 연분홍 지등을 켠 듯. 누님이 시집 가시던 날 고운 두보를 찍어 밭을 하던 연지곤지가 생각납니다. 그리운 누님. 어릴 적 누님은 저를 업고 복숭아꽃 활짝 핀 과밭에 들어가 나뭇가지를 잡고 어깨를 들먹이며 오셨지요. 일찍 떠나간 엄마가 너무도 야속해 오신 것을 올봄 그 나무 아래에 서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내 그리운 누님은 어느 바람찬 하늘 밑에서 산등성이를 온통 연분홍으로 칠해오는 저 복숭아꽃을 젖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정은임, 이제 인사드립니다. 음악 잘 들으셨어요? 하이틀로 전현성 씨가 신청해 주신 영화 빌리티스의 테마, 여기에 엘렌 페이스가 가사를 붙여서 띄워드렸습니다. 이동순 씨의 시, 누님이라고 시작하는 시를 읽으니까요. 기분이 독특한데요. 제가 누님이라고 누굴 부를 대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 이런 편지, 연분홍 편지에 이런 사연을 담아서 시집간 누님에게 그렇게 편지를 띄울까요? 오늘 인사를 늦게 드렸는데요. 건방지게 음악 나가는 도중에 차까지 뽑아서 마시면서 느긋하게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를 맛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차 향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마시는데요. 지금 이 차 향이 스튜디오에 가득 찼습니다. 언제쯤 차 맛까지 은은하게 제가 느낄 때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쯤 되면 연분홍 편지의 그 사연도 제가 깊이 느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하시면서 광주 북구 풍양일동에서 윤은경 씨가 이런 구절 적어주셨네요. 서울 성동구 자양삼동의 신진아 씨. 사랑이란 어차피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전 사랑을 믿습니다 하셨지요. 진실한 감정을 가진 친구 정연이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싶다고 그런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서초구 방배삼동에서 김경수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Goodfellas 중에서 크림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Sunshine of Your Love. past the morning and just we two.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의 영화와 In the name of the father. 94년도 아카데미상 7기 부문 후보자 In the name of the father. U2의 보노와 지네드 오커너의 음악으로 만나세요.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얇은 보물센 비너스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비너스 슬링커 브라. 보모센 슬링커 브라를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사면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사면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시험이면 시험, 상식이면 상식. 야, 넌 어떻게 막히는 게 없니? 민예사 이야기 상식백과 몰라? 고대에서 현대, 시사상식, 문학, 과학까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시험이건 취직이건 이야기 상식백과는 꼭 있어야겠군. 이야기 상식백과 한국 동양 서양편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민예사.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어.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 영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느껴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작.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석.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연애 시장을 주목합니다. 이제 그들이 서울 히트라인을 인용해서 아시아의 연애 정보를 전합니다. 할리우드 베벌리힐스에서 직접 날아오는 음반 영화 뉴스, 해외 특파원들이 보내오는 전 세계 연애 소식, 이런 잡지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서울 히트라인 5월 1일 태어났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don't worry, don't do it. Be happy.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기분 좀 좋아지셨어요? 영화 칵테일 중에서 Don't Worry, Be Happy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일동에서 조세일 씨가 원래 코코모를 칵테일 중에서 신청하셨는데 얼마 전에 띄워드렸기 때문에 이 곡 띄워드렸는데요. 시험 전후로 계신 많은 분들, 하이텔의 최종원 학생, 그리고 2학년 12반의 양정배 학생, 이성찬 씨, 이혜옥 씨, 최영석 씨, 대전중앙고등학교 2학년 4반 김성호 학생, 그리고 부산의 김기훈 학생 모두 모두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진 기분 드셨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띄워드렸는데요. 자, 신나게 가볍게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곡은 좀 부드러운 곡으로 띄워드릴까요? 강원도 원주 소초면에서 조영주 병장님 다섯 번째 사연 잘 받았습니다. 언제나 깔끔한 글씨 때문에 군인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인데요. 심야에 라면을 먹으며 그 맛을 느낄 줄 아는 우리 내무반원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죠. 지금도 라면 드시고 계세요? 맛있겠네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멋있는 초상화도 잘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용산구 보강동에서 배현정 씨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영화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입니다. makes me happy. Sunshine makes me happy.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Sunshine can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Sunshine almost always makes me high. Sunshine almost always makes me high. 부산 금정구 남산동의 김경미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선샤인 중에서 브라더스 포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s. 자, 오늘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나오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처럼 뵈세요. 짧은 팔 입고 아주 시원해 뵈네요. 네. 사실은 네. 그 요즘 제가 제일 그 고생하는 날씨입니다. 꽃가루 날리고 뭐 이러면 또 버스에서 펑펑 울면서 저 아저씨 왜 저렇게 우시나라는 그 이상한 그 눈치까지 받으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지경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어떤 분이 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경기도 군포시 3번 2동의 김화진 씨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모든 것이 다 답답하고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도대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힘을 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요즘 그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5월달이 견디기 참 힘든 달이죠. 1년 중에서 여름이 시작되면서 온 신경이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1년 초에 세웠었던 계획은 다 어디로 갔는지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하고 또 금년이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벌써 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입니다. 5월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5월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힘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죠? 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말들도 있습니다. 저는 만들어야 될 말도 있지만 없어져야 될 말들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없어져야 될 말들 중에 하나가 저는 아파르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종분리 정책 남아프리카에. 네. 그리고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일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네. 넬슨 만델라의 승리가 바로 그러한 희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 커다란 일보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순이 정말 무서워질 때는 그것이 구조화 지어지고 그리고 제도적인 폭력이 될 때입니다. 그 폭력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금년 초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에서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인종 모순, 계급 모순, 성차별 모순, 그리고 민족 모순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음악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선에 관한 모순을 놓고 논쟁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 대신 그 모순이 거꾸로 어떻게 집단화되고 폭력화되고 또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폭력에 개입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 폭력을 막으려 하고 또 그 누군가는 그것을 막는 척하면서 부추기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따져볼 생각입니다. 네. 우선 그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것이 영화 음악실이라는 전제하에 흥미진진한 두 장의 그 락큰롤 앨범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떤 앨범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다들 아실만한 앨범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앨범은 We Are The World입니다. 네. 이 We Are The World라는 앨범은 원래는 그 영국에서 펑크 밴드죠. 붐타운 레츠라는 그 그룹의 밥 게일두프가 예. 아프리카의 그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영국 가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우리 그들을 위해 함께 노래하고 여기서 벌은 수익을 모두 그들에게 보냅시다 하면서 Do they know it's Merry Christmas?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오늘이라는 걸 알까요? 예.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앨범은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 운동이 퍼져나가는데 역시 발빠른 예, 마이클 잭슨과 퀸시 존스가 기획하여 그야말로 We are the world,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자. 그런데 우리는 We are the world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한탕주의 앨범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100만 장 이상의 판을 팔아치워 먹습니다. 의도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가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줄 알았던 이 가수들이 모두 모여서 전 세계 빈민 아동들을 돕자는 그 의도는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이 앨범은 여러분들 레이건 정치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수들은 정말 불러야 될 노래는 안 부르고 We are the world, 우리가 세계라고 외쳤었는데 이 앨범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끔찍한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앨범 어느 노래에서도 아무도 아프가니스탄 노래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e are the world라는 판이 나온 것과 동시에 이 판은 의외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판이 나왔습니다. 그 앨범 타이틀은 그 Sun City라는 판인데요. 이 앨범을 기획한 사람 피터 가브리엘입니다. 이 피터 가브리엘은 원래는 그 제네시스라는 그 프로그레시브 밴드에 있다가 제3세계 음악 운동에 심취하여 그 후 이제 프로그레시브 음악을 버리고 제3세계 음악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서구의 음악과 제3세계 음악을 만나게 해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노력했었던 가수이기도 한데 이 선시티라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남아 연방에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인종 탄압 정책을 내세운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선시티라는 곳에서 이곳에 공연하는 백인 가수들에게는 엄청난 개런티를 지불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를 여는 것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시티의 가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그야말로 인권 단체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었는데 여기에 노래를 부른 유명한 가수들로서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있고 또 폴 사이먼도 있습니다. 폴 사이먼이 그 그리스랜드라는 판을 내놓은 것은 이것에 대한 인권단체들로부터의 그 격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사과의 의미라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시티에 모여서 노래를 함께 부른 가수들은 남아연방의 선시티에서 노래 부르기를 거부한 가수들이 모여서 함께 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판 내용을 보면은 계속 그 반복해서 나오는 기절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도 없고 세상은 다 좋아졌고 모두가 평등하다고요. 여보게 대통령, 농담하지 마세요. 라는 그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남아 연방이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된 것은 1976년도 소에토 항쟁 이후일 것입니다. 이 소에토 항쟁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프리카의 광주 항쟁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학생들은 남아 연방 정책에 대해서 항의했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 백인 정권은 무차별 군홧발과 총탄과 그리고 그 아주 한 명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끈질기게 추적한 고문으로 네.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영화 사라피나를 연상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라피나가 네. 이 소에토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76년 소에토 항쟁 이후 전 세계 인권 문제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끌어들여 탄압을 기조로 하고 있는 그리고 인종무순과 계급무순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그야말로 최후의 제국주의의 표본으로까지도 이 소에토는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연방은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을 공식적으로 내세울 만큼 인권 평등이라는 문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흐름의 근본적인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정책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많은 영화인들의 드라마의 관심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사실 그 수많은 흑인 운동가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시체로 발견되었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백인들은 모두 추방되거나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화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순을 어떻게 그려내는가. 그러니까 이 모순에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의해서 영화를 만드는 세계관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마도 오늘의 재미있는 또는 끔찍한 이야기의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남아연방에 대한 영화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영화는 파워오브 아닐 것입니다. 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직배 영화로 개봉되어 직배 반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은 일단 여기선 차치하고 이 파워오브 아니라는 영화는 영화 그 자체로는 많은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감동을 주기도 한 모양입니다. 네. 하지만 이 파워 오브 완은 만약에 남아연방 문제를 다룬 영화라면 제외시켜야 될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네. 이 파워 오브 완을 찍은 감독은 그 잘 알려진 것처럼 로키의 존지 아빌드센입니다. 네. 역시 존지 아빌드센은 이 영화 속에서 권투 장면을 아주 뛰어나게 연출합니다. 그렇죠. 과연 그의 권투 찍는 솜씨는 여전합니다. 그 이 영화의 진행 과정은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남아연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파르타이트 정책을 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 관점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만일 이 영화가 그저 미국 남부에서 펼쳐지는 영화라면 정말 그건 그냥 미국 이야기니까 100번 양보해서 억지로라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남아연방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PJ는 영국인 부부, 그러니까 남아연방에 찾아온 영국인 부부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국인 부부는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부모는 영국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이곳으로 이주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는 여기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차 세계대전이 끼어듭니다. 여기서부터 영화 이야기 구조가 갑자기 전형적인 헐리우드 전쟁 영화 이야기 구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쁜 편은 물론 전쟁 영화가 모두 그러하다시피 나치들입니다. 네. 주인공은 PJ는 소년은 영국의 패배에 의해서 일시적인 패배에 의해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어린 소년이 그것도 굉장히 그 철없는 그 소년이 세상에 대해서 알 것 없는 소년이 아무 죄 없는 소년이 거기 갇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소년으로 본다면 정말 불쌍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2차 세계대전에서 사실은 PJ가 포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가 이 포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아무런 죄 없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아무런 죄 없이 태어나서 흑인으로 태어났던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죄 없이 잡혀있는 흑인들과 동일화되어서 그리고는 동일하게 피 억압 대상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과 PJ는 어느덧 동맹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흑인들과 PJ가 억압당하는 것은 그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PJ는 이 부분이 아주 압권인데 그래서 네. 아마도 이 영화가 남아연방에 개봉되면 모든 흑인들이 막 거의 박수치고 웃으면서 컬트 영화로구만 이러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가 흑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 내리게 만드는 사람 레인메이커라고 네. 숭배받기까지 합니다. 즉 이것은 아주 그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제3세계에 가서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화를 채집하는 과정 속에 신화를 심지어 만들어 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서는 거기에 어떤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아주 이상한 신화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네, 제국주의적 인력자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합니다. 네. 그것이 한 세대를 거쳐서 전파되면서 마치 이들은 그것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신화이니 저 낯선 곳에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구해내리라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형된 성서 프로젝트입니다. 즉, 이 논리는 영화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도 나쁜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좋은 제국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말 좋은 자본주의와 나쁜 자본주의가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이 뻔한 드라마,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 엉터리 이야기로 단숨에 수많은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이 영화를 맨 처음 보면서 그냥 화면상으로는 아, 영화가 꽤 그래도 눈시울을 자극하는구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역시 헐리우드의 뛰어난 편집 기술과 그리고 존지 아빌디센의 권투 솜씨뿐만 아니라 사실 권투의 그 기승전결의 드라마나 사람을 때로 감동시키곤 네. 하죠. 하지만 더 큰 힘은 이 영화의 촬영 기사의 힘입니다. 이 영화의 네. 촬영 기사는 잘 알려진 대로 딘 세밀러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 그 친구 하시겠죠. 바로 늑대와 침울 그리고 매드맥스 이 편을 찍었던 바로 그 헐리우드 당대 인류의 촬영 기사입니다. 호주에서 온 친구이지만 역시 제3세계 찍는 솜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만치 않은 솜씨를 갖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영화 찍어도 되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것이 백호주의의 산물이라면 저는 정말 두말할 말이 없습니다. 이 파워 오브 완만큼 또 다른 면에서 위험한 영화라면 하지만 위험하면서 또 한편으로 매혹적인 영화라면 바로 1976년 소에토 항쟁을 그대로 찍은 사라피나가 있습니다. 네. 사라피나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조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의 감독 데럴 제임스 루트는 남아 연방 출신의 영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의 세 번째 영화입니다. 영화 찍는 솜씨도 대단합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아마 뮤지컬 영화를 이만큼 솜씨 있게 찍어내는 감독을 쉽게 만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감독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라갔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뮤지컬 넘버를 쓴 사람은 퀸시 존스와 스탠리 마이어스입니다. 네. 두 사람 모두 흑인이죠. 하지만 그쵸. 국적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남아연방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 영화를 누가 돈 대서 찍게 했을까입니다. 돈을 낸 네. 사람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디즈니와 브로드웨이와 남아연방 출신의 감독이 이렇게 만나도 괜찮은 것인지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영화화 될 수 없는 소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에토 항쟁을 뮤지컬로 찍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식으로 치환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죠. 만일 여러분들 그렇죠. 만일 광주 항쟁을 월트 디즈니가 돈을 대고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작곡자가 근데 광주는 와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텔레비전으로 아마 가끔 봤을 것입니다. 작곡자가 작곡한 뮤지컬 넘버를 성공하니까 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영화 공부한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인 한국계 감독이 제2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보니 제 생각엔 데럴 제임스 루트라면 거의 제2세가 네. 틀림이 없는데 신인 한국계 감독이 영화로 찍는다면 여러분들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코미디겠네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사라피나를 보면서 네. 뮤지컬 춤추고 거기에 레게 음악 나오고 테크노팝 나오고 소울 음악이 나오고 또 종종 등장해서 우피 골드버그가 네. 제법 입바른 소리에서 우리를 감격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가 문화라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선 거기 역사의 왜곡과 현실의 변형이라는 문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라피나는 사실은 양쪽 모두로부터 그 남아 연방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백인들로부터는 소에토 문제를 다뤘다고 해서 거절당했고 흑인들로부터는 그 문제를 너무나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될 이유가 없다고 역시 거절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이후 사라피나가 어떤 처지에 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깐느 영화제에서 사라피나가 개봉되었을 때 수많은 그 관객들로부터, 진보적인 관객들로부터 이 영화가 햄버거 세례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은, 사실은 이 영화가 수많은 장면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또 많은 장면들이, 많은 이야기 구조들이 바로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형상화할 때 따라올 수 있는 편견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질지 그것은 궁금합니다. 정말 네. 월트 디즈니가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퀸시 존스와 스탠리 마이어즈가 이것을 얼마만큼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데럴 제임스 루트는 이 영화 찍기 전에 한번 가보기는 했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 비하면 영화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리차드 아텐보로 감독의 자유의 절규는 네. 솔직한 편입니다. 예, Cry Freedom이요. 예. 이 영화는 그 간디에 비한다면 여러 가지 점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작비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소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사실은 우리에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 스티븐 비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은 진보적이었고, 그리고 만델라보다 훨씬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비코에 대해서는 그 피터 가브리엘의 그 유명한 노래 비코도 있습니다. 그 피터 가브리엘 판 중에서 그 자기가 독집으로 낸 그 세 번째 판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 비코는 그 77년 9월 엘리자베드 항구 근처에 있는 경찰서 감옥 619호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 경찰서 말에 의하면 탕치니까 윽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남아연방의 어떤 흑인들도 그 말을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비코를 살아생전에 만났었던 실존 인물인 저널리스트 도널드 우즈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자유의 절규에 관한 그 이야기의 토대가 됩니다. 네. 이 도널드 우즈는 대부분의 백인들처럼 스티븐 비코가 불필요하게 과격한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를 비난하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를 비난하는 기사를 쓰게 되는 과정 속에서 스티븐 비코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코와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점차 비코의 정치적 이상에 공감하고, 그래서 남아 연방의 억압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코는 그의 이상을 미처 실현하지도 못하고 죽고, 그래서 도널드 우즈는 그에 관한 진실을 매스컴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우즈는 가족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리차드 아텐보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영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위험이나 또는 모험이나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도널드 우즈가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 그 편견의 지점이 서구의 백인 지식인들이 남아 연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지식과 엄청난 세상만큼이나 큰 편견입니다. 그 편견을 비코와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갑니다. 그러니까 네. 도널드 우즈의 깨우침의 과정은 또한 서구 백인 지식인들의 남아 연방 문제에 대한 깨우침의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기도 할 것입니다. 네. 부분적으로 보수적이고, 또 리차드 아텐보로가 써라는 칭호까지 받는 영국의 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네. 있고, 그리고 백인 편에 서서 진보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인도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냐라고까지 결론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는 정말 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 저는 영국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건 그것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다시 작은 일보가 될 것이고, 그 작은 일보의 연대 투쟁이 커다란 일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다소 보수주의적인 관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싸잡아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다루고 있는 소재의 한계와 의미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크리스 맨지스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맨지스 감독이 그 나뉘어진 세계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사실은 서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남아연방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일보 전진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 맨지스 이름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롤랑 조페죠. 예. 롤랑 조페와 함께 그 미션과 킬링 필드를 찍었었던 촬영 감독입니다. 이 크리스 맨지스가 남아 연방을 무대로 이 한 편이라는 조건을 걸고 찍은 영화가 바로 이 나누어진 세계인데 이 영화는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 여배우들이 집단 연기상을 받았고 또 이 영화는 그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36년 남아 연방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남아 연방 문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심각하게 고려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크리스 맨지스는 그것이 아주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36년 남아 연방을 무대로 흑인 해방에 투신했었던 백인 운동가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일반적이라면 이 운동가 가족들의 격렬한 항쟁과 또 거기에 대한 탄압과 고문과 흑인들과의 연대 관계를 영화로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감동은 쉽게 이끌어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맨지스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백인 운동가 가족의 딸인 13살 소녀 백인 소녀의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참여 관찰의 시선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영화는 이것이 백인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 영화의 카메라가 시종일관 다큐멘터리적인 기록영화적인 카메라의 위치에 있어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바로 이 거리가 진정 남아 연방 사태의 폭력적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백인들이 볼 수 있는 한계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일부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시선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남아 연방 감독은 아니지만 그 칼리브해 연안에 그 마르트니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여기에 그 흑인 여성 감독인 유잔 팔시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네. 이 유잔 팔시가 찍은 백색 건조기라는 영화는 그 점에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남아 연방에 관한 영화 중에서는 가장 그 객관적이고 그리고 가장 그들의 동참해서 찍은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1976년 소웨토 항쟁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유잔 팔시는 백인 운동가 가족과 흑인 가족 둘 사이를 오가면서 남아 연방의 현실을 아주 그 비교 관찰적인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잔 팔시는 이 영화를 그야말로 차갑게 드라이하게 그려냅니다. 그런데 네. 이 영화를 감동시킨 것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한 배우들이 사실은 반 아파르타이트에 대단히 공감하고 있는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들은 그 용기 있는 이름들은 도널드 서덜랜드, 마론 브란더, 수잔 사런던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배우들은 그 이 영화와 함께 남아연방 운동에 가입한 것이고 또 참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연방에 관한 모든 영화들은 그 결론이 어쩔 수 없이 역사의 현실에 근거해서 패배의 영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희망을 담보하고 있을지언정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실은 역사는 패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넬슨 만델라의 승리와 함께 남아 연방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승리의 영화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 감동적인 장면들은 아마도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언제나 역사라는 것은 일정한 시일이 시간이 지나야지만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그것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의 손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나온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는 또 다르게 기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성희 씨가 지금까지 몇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나요? 그야말로 크레센도 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실로만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영화에서부터 점차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의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백색 건조기는 비디오 제목이 백색의 계절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나누어진 세계는 비디오로 나왔나요? 나누어진 세계도 제목은 나뉘어진 세계로 나왔습니다. 나뉘어진 세계로 예. 나왔나요? 아, 그 두 영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리고 이 영화들은 보면서. 모두 비디오로 나왔으니 여러분들 한번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세계관에 따라서 한 사건을 보는 그런 화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청성희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기 전에요. 자, 그 영화 음악을 보내드릴 분 추첨을 해야 되죠. 중국 영화 음악 베스트 10. 이거 굉장히 분위기가 안 맞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얘기하다가 경남 삼천포시 선구동 현승빌라의 전기숙 씨 굉장히 예쁜 엽서로 보내주셨어요. 아주 정성이 가득한 엽서인데요. 대만에 가 있는 언니와 함께 이 음악 들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언니에게 녹음해서 보내주셔도 되겠죠? 중국 영화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사라피나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음악 하나는 힘있고 퀸스 존스가 만들어서 그런가요? 우리 입맛에도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Freedom is coming tomorrow. 자,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벌써 오늘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